것만 봐도 괜찮아. 생각만 해도 괜찮아. 내 가슴을 채워버린 사랑 어찌 그대뿐인걸. 시간만 가면 어쩌나. 애타는 마음 어쩌나. 내 가슴에 채워지는 아픔 그대 생각뿐인걸. 가슴에